사랑했는데 이젠 끝인가요? 그저 길에서 스치는 인연이 돼버린 건가요? 정말 끝인 건가요? 나를 아끼고 항상 행복하게 해준 그대 더 이상은 이제 없네. 너무 그리워요. 아직 사랑이 익숙한 나인데 나는 아직도 그대 없이 힘든데 추억일 뿐이죠.